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케냐 독립 시인세돌세 점하여 12일 이 나라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친선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